알아니 그렇게 길진 않지만 소중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아쉬워 이제는 잊어야만 한 당신의 모습 보며 잡은 손길에 서러운 내 눈물만 마지막 마주 잡은 손